용왕이 분부하시되 내 우연 득병하여 네 간이 으뜸이라 하기로 너를 잡아왔으니 너 죽노라 한을 마라. 토끼가 생각하니 저놈한테 잡혀 들어와 속절없이 꼭정에 넣으나 한 꾀를 얼른 내어 배를 척 내밀며 말을 하는디 꼭 붙은 것이었다. 세상 사람이 소생을 만나니 간을 달라 하기에 내 힘 마그마로 간을 내어두고 깊숙한 곳에 들어왔다. 말하기를 내 배 갈라 간이 없으면 어찌하오리오. 아니